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훈련은 해피데이의 김윤희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보트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라고 쓰고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고 썼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쓴 노를 끈으로 묶어놓고 손자에게 일하라라고 쓴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보트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안 돼.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란다. 오늘 해피데이 첫 곡은 장윤영의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와 일은 마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아서 둘 중 하나라도 없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라는 비행기는 잘 날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양 날개가 이상이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강훈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와 디사이플스의 시선입니다. 두 곡 들으시고 이어서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잘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중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은 다 내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와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유광종 임영욱 선교사님입니다. 남태평양 바다의 여러 섬나라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피지에는 3,500년 이상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는 피지 원주민들과 120년 전 인도에서 건너와 지금까지 힌디어를 쓰고 인도 음식을 먹으며 힌두교를 믿고 있는 피지 인디언, 그리고 로뚜마 섬에서 주로 살고 있는 로뚜만족,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각자 다른 부족어와 힌디어 또한 많이 사용됩니다. 피지에는 정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사는데요.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피지 인디언입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피지 원주민들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피지 인디언들의 복음화율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라오토카 같은 대도시에 피지 인디언 교회들이 세워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피지 인디언들은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 외곽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피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지 땅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피지 인디언 사역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피지 인디언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유광종 임영옥 선교사님이 이렇게 피지 인디언을 품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여기서 잠깐 유광종 선교사님의 신청곡 예수전도단 8집에 있는 땅끝에서 함께 듣고 선교지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유광종 임영욱 선교사님 부부는 3년 전부터 뉴질랜드를 거점으로 피지 블레싱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아들 형길 형준과 함께 갈렙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피지 바하 지역에 정착하셔서 피지 인디언을 섬기고 계십니다. 피지 블레싱은 피지에 있는 인디언 가정에게 염소 한 쌍씩을 분양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 외에도 염소 농장, 피지 인디언 교회 개척 지원, 그리고 피지 원주민 교회와의 협력 사역 등을 하고 계십니다. 갈렙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먼저 피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갈렙 가정을 통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한 피지 블레싱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지역 교회들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아들 형길 형준이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나무가 되도록 청취자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갈렙 가정의 자세한 기도 제목과 후원을 위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트리니티가 부른 예배자 두 곡 이어서 들으신 후에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주와 같이

2부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헤지카야 워커의 Faithful is our God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신실하신 주라는 곡으로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는 우리나라 크로스오버 가수인 헤리티지가 만든 합창단입니다. 처음에는 블랙 가스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콰이어 스쿨을 만들었고 후에 그 콰이어 스쿨 학생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지금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된 것인데요. 2010년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 합류한 개그우먼 신보라 씨도 이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3기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헤리티지가 하고 있는 브라운 가스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통 블랙 가스펠을 한국 사람들과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소화해낸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로 헤리티지의 곡들을 보면 해외 블랙 가스펠의 유명한 곡들을 그들만의 색깔로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번역곡 신실하신 주 함께 들으실 텐데요. 들으시면서 헤리티지가 어떻게 흑인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고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신실하신 주 정말 헤리티지의 찬양을 들으면 참 대단하고 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외국 찬양곡, 특히 흑인 찬양 사역자들의 곡은 곡 자체가 동양인으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곡들이 대부분인데요.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는 높은 키의 곡들도 잘 소화하고 있네요. 콰이어들도 잘 부르지만 특히 이 곡에서는 솔리스트 이철규 씨도 헤지 콰이어 워커만큼 잘 리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헤리티지의 브라운 가스펠 찬양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주의 은혜로 내 속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아, 아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헤리티지 색깔로 편곡한 곡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나라 브라운 가스펠의 선두주자 헤리티지의 번역곡들과 원곡들을 비교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행복한 아침을 여는 해피데이의 마지막은 앞서 들으셨던 헤리티지의 주의 은혜로라는 곡의 원곡 커크 프랭클린이 부른 Jesus Paid It All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